take. Yeah, all those don't hate. Yeah, pass 그냥 꺼져. 그냥 꺼져. 자격을 노래. 나는 없어. 내 가족이 속에. No. 바보지 관득했어. 이제서야 알게 됐어. Give me the mic. 이건 day one. 나의 바로 서길 원해. 아닌 건 의미 없어. 진짜를 목소리를 꺼내. 우리의 미래를 그려내. 함께 외쳐. 모든 날, 모든 날이 완료된 그 순간. 함께 외쳐. 너와 나, 너와 나는 우리가 된 거야. 다들 손을 꺼. 녹음한 days. Look at me. 포기할 리가 없지. 오히려 thanks. 쉽지요. 넌 도와줬지 나의 미연. What did they say? 질문에 대답은 언제나 real. 나의 발로 서길 원해. 아닌 건 의미 없어. 진짜 내 목소리를 꺼내.